Yo, 무슨 말을 할까? 영화는 봤을까? 늘 따라도 알고 말까? 뭘까? 내 순진하지 않게, 아비 순진하게. 앞에 남자답게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. 메뉴는 뭘로? 옛말 이리 뭘로? 걸을 때는 여자가 자도 아직 위로. 그래서 먼저 봐주기. 나는 아무 나는 뭘? 모두 부러운 듯이 바라보게. 달콤한 커피의 향기가 내 맘을 간지럽히는 것 같아. 넌 모를 거야. 난 매일 널 만날 생각에 잠도 못 이루는걸. 수줍게 꼬이는 네 모습 첫눈에 반해버릴 것만 같아. Waiting for you. 내가 원하던 걸 바로 너야. Yeah, 달콤하게